서국해방 71돌세에 마요 로마니아 사회주의당이 9일 인터넷 홈페이지 뜨리꼴로르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왜 불패인가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조선의 사회주의는 그 무엇으로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불패의 것으로 공인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불패성의 비결은 조선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 주석과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김정일 영도자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구현한 조선의 사회주의는 오늘 김정은 최고 영도자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서 더욱 홍고발전되고 있다고 그런 지적했습니다.